알렉산드르 마찌고라 주저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15일 촐리마구역 조선 러시아 친선 거창 남새 전문 협동 농장을 찾아 혁명사조 교양실과 연역 서기실을 돌아보고 영농 물자들을 기증했습니다.